만수리 온도계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21일 열차로 평양에 도착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 참가할 김영료 위원장을 단장을 하는 제중저순인 청년연합회 대표단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